I know I want it. 입에 바른 설은 이제 그만 나게. Cause I deserve it. 혹시 잠깐 내가 미워지더라도 고장난 나게. Cause I know you. 네 나를 자꾸 비봐. Hey. 네 마음은 자꾸 숨겨봐. Hey. 나의 것으로 맞춰봐. 한줄 거야.